애국의 마음 손일이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미니오 물리타령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미니오 물레타령은 지난날 우리 여성들이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 미니오입니다. 물레질은 지난날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 진행되던 여성들의 중요한 노동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미니오 물레타령도 거의 모든 지방에 퍼졌으며 매개 작품에는 다 자기 지방의 거유한 정서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레야 물레야 빙빙빙 돌아라. 남의 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물레타령은 자신들의 초지를 한탄하는 지난날 여성들의 심리적 고충과 봉건 사회에 대한 항거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녀의 손율 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서로 다른 후렴구가 교체되면서 종수적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머리 장단에 기초하고 있는 미녀의 손율은 깊은 사색과 졸졸하면서도 애절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미녀는 어느날에 와서 가야금곡으로도 편곡되어 널리 불리워지고 있으며 제6차, 제7차 세계총연학생 축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미니오 모란봉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 미녀인 창부타령을 현시대 인민들의 생활 감정에 맞게 개작한 미녀입니다. 조룡출 작사 김관보 편곡인 미니오 모란봉은 주체 46, 1957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예로부터 명승지로 서문난 모란봉과 나날이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변모되어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녀는 혁명의 수도를 이강산 저은 곳에 두고 있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감정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 제도화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들의 락천적인 생활정서, 민족적 긍지감을 훌륭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녀 모란봉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밝고 유창한 민족적인 선율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음구에서 길게 끌어주는 멋들어진 선율로 시작되는 미녀의 곡조는 아름다운 굴림세들을 삽입한 깊은 소정의 선율과 서사적인 내용을 펼쳐 보이는 듯한 부드러운 선율 등이 허상 조화를 이루면서 환희와 랑만으로 들끓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를 자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격동된 감정을 실감 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미녀 모란봉은 민족적 특성과 현대적 미감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풀리보지고 있습니다. 평양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